백두산 청년대회군은 500만 핵폭탄이 되어 침략자 도발자들을 무자비하게 경멸 소탕해버릴 것이다.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농맹중앙위원회 대변인 성명, 미제와 괴뢰 역적패당이 선제타격 나발까지 공공연히 불어대며 우리의 존엄과 사회주의 제도를 어찌 보려고 피를 물고 날뛰고 있다는 소식에 접한 우리 500만 청년전위들은 치솟는 분노를 안고 원수경멸의 피를 세차게 끓이고 있다. 우리 공화국과의 대결에서 연속 참패만을 거듭해온 미제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최고의 압박과 개입이니 뭐니 하면서 조선반도를 향하여 핵항공모함 타격단들을 비롯한 핵전략 자산들을 대량 들이밀며 군사적 위협 공간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 있다. 괴뢰 호전광들도 썩은 울바자나 다름없는 주제에 만반의 대비태세와 징벌적 조치를 죄쳐대며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날강도 미제와 함께 북침전쟁 연습의 화약내를 풍기며 들까불고 있다.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농맹중앙위원회는 미제와 괴뢰 호전광들이 극도의 군사적 대결광기를 부리며 정세를 일촉즉발의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는 엄혹한 정세에 대처하여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분별 없이 날뛰는 침략자 도발자들을 씨도 없이 죽탕쳐버리고 반미 대결전 조국통일 대전에서 최후 승리를 안아오고야 말 영적 조선 청년의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선배로 의지를 엄숙히 선언한다.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인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이하는 것은 우리 청년전위들의 제일 생명이며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 조국을 철벽으로 보유하는 것은 애국의 피로 심장이 박동치는 우리 열혈 청춘들의 가장 신성한 의무이다. 오늘 철옹성을 이룬 조국방선 초서들과 말리마 시대의 격전장들마다에는 태어난 품도 장군님 품이고 자라난 그 품도 장군님 품이라고 노래 부르며 선군조선의 기둥감들로 준비해온 우리 새세대 청년들이 멸적의 진을 치고 있다. 태양의 빛발 찬란한 사회주의 조국의 위대함과 고마움을 실생활 체험을 통하여 절감한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을 서슴없이 바치는 것은 가장 값높은 삶의 영예이고 최상의 행복이다. 그런데 흉물스러운 미제와 추악한 괴뢰 역적들이 이 나라 천만 군민의 운명을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태양의 빛을 감히 전쟁의 검은 구름으로 가리우고 우리 청년학생들의 리상과 꿈을 활짝 꽃펴주는 어머니 품인 사회주의 제도를 말살하기 위해 발광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 추워도 용납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분별 없이 날뛰는 침략자 도발자들이 진짜 불맛, 진짜 전쟁 맛이 어떤 것인가를 몸서리치게 체험하게 만들려는 것이 우리 선군 청년전위들의 본때이다. 미제와 괴뢰 패당은 고철바가지나 같은 핵항공모함 따위를 끌어들이며 강력한 경고니 마지막 메시지니 하고 떠들어대기 전에 사회주의 조국을 지켜 천겹만겹의 성세를 이룬 백두산 청년 강국의 주인공들의 가슴마다에서 어떤 보복의 불길이 이글거리고 있는가 하는 것부터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백두밀림에서 포악한 강도일제를 때려부신 항일혁명 선열들과 미제의 거만한 콧대를 꺾어버리고 7.27 전승신화를 창조한 1950년대 용전사들의 승리의 전통을 빛나게 이어 미국의 수치스러운 종말의 마지막 페이지를 우리 세대가 보기 좋게 써주겠다는 것이 선군시대의 조선 청년들의 선언이다. 우리 청년들은 미국 탱크의 무한궤도 소리에 놀라 산지사방 흩어지고 미국 미사일들에 얻어맞고도 보복의 포탄 한 발 날리지 못하는 약소국의 청년들이 아니다. 가증스러운 미제가 무모한 도발을 걸어온다면 즉시 섬멸적인 타격을 가하고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핵전쟁에는 우리식의 핵타격전으로 강력히 대응하려는 것은 백두의 천출명장을 높이 모신 선군조선의 필승불패의 기상이고 의지이며 그 선봉에는 우리 청년전위들이 서있다. 지금 우리 백두산 청년대군은 500만의 핵폭탄이 되어 신성한 조국 강토에 핵참화를 들씌우려는 악의 무리들을 무자비하게 경멸소탕할 만단의 전투태세를 갖추고 혁명의 수뇌부의 최후 명령을 분분초초 기다리고 있다. 미제는 불패의 핵무력에 핵폭탄으로 만장약된 500만 청년대군이 분노를 터치면 지구가 통째로 깨어져 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적들이 사소한 도발의 움직임이라도 보인다면 최고사령관의 별동대, 주체혁명유업수행의 맹장부대인 우리 청년전위들은 반미대결전 조국통일성전의 맨 앞장에서 화약에 불이 달린 것처럼 백두의 번개, 백두의 폭풍이 되어 단숨에 남력당을 해방하고 태평양 너머 악의 제국의 본고지를 모조리 초토화해버리고야 말 것이다. 세계는 원수경멸의 성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백두산 청년대군이 침략자와 도발자들을 이 지구상에서 어떻게 송두리째 쓸어버리고 최후 승리의 축포성을 장편하게 터쳐올리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주최 106, 2017년 4월 23일 평양.